필요한 채 우린 학원으로 뛰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또 가르쳐 선생님 말씀은 하품만이 칠판이란 두 화지에는 낙서만이 차라리 또 100만원짜리 과외를 택해 친구와의 우정보단 성적 보낸 책에 시험이라는 압박에 학이란 부담감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 엄마 아빠는 알까 건들건들 걷는 게 난 좋은데 왜 반듯한 자세만을 원해 내 꿈은 마이크 치고 랩하는 건데 오늘도 펜을 쥐고 수학 공식을 적네 yeah. 학교 안에서 우리가 배운 건 꿈을 잃는 법과는 포기하는 법 hey. Do what you like, like. Know what you do. Do 네 자신에게 물어봐 what you wanna never do Never give up, feeling like 건들건들 I'm back in the school I'm back in the school back in the school 건들건들 I'm back in the school 지겨운 얘기 stop my love story 내 맘을 전할 수 있을까 끝없는 고민 오늘도 매점 가서 빵을 하나 샀어 고작해줄 수 있는 게 이게 다라서 걸 받으면 네가 좋아할까 아니 맞지 않고 반대로 돌아갈까 난 백설공주 옆으로 맴도는 난쟁이 배볼일 없는 나지만 엄마 지킬 수 있어 my baby 너와 마주칠 때면 괜시리 센 척하는 girl 친구 녀석들 과게들와겐 관심이 없어 오직 너만 보는 girl My baby 미술 시간은 너 그리고 싶고 음악 시간은 너 위한 노래 만들고 싶어 이끌려 넌 앵글 난 에스컬 이 설렘은 유리수처럼 끝이 안 보여 My lesson Never give up, feeling like 건들건들 I'm back in the school I'm back in the school back in the school 건들건들 I'm back in the school Let's go. We gotta what we have to do. We out it.